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천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February the 25th is Thurs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영어에요.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eah, now think outside the box.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o think differently, unconventionally, or from a new perspective. This phrase often refers to a novel or even a creative way of thinking. 맞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 sit outside the box, 상자 밖에 앉아서 생각하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한대요. Yeah, actually in one study, people who sat outside a box, actually literally outside a box, were better at thinking creatively than people who sat inside the box. Mm-hmm. No cardboard container handy for you? Well, try sitting in the hallway outside of your room. 고정된 틀 안에 있으면 고정된 생각을 하기 쉽다는 얘기였죠. 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요, 뭔가 살짝 변화를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tand on your hands? Yeah, just do something different. 아니면은 에, 저처럼 하루에 무조건 5분이나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산책을 못한다, 그러면 가로수 하나를 붙잡고 그 다음에 talk with that tree. There you go. Why not? 좋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희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있어야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죠? Dream a little dream. Here comes the beautiful South. The dreamy song you've just heard. Well, that was Dream a Little Dream from the band called The Beautiful South.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The Beautiful South. Mm. 아, 멋지죠? 듣기만 해도 정말 꿈 같아요, 그죠? Very nice song. 자, 콩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here. Oh, here we go. A message from GM Peer 김태균. 네, 우리 김태균 가족께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영국에서 온 아담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아이 영어 말하기 연습하기엔 최고의 조건인데 저는 늘 하이 인사만 하고 끝! 길게 말을 건네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JJ Brothers 응원해 주세요. Well, I realize you might be thinking a little bit negatively, but look on the bright side. Mm? Hi, it's a simple word, but a powerful word. How long did the city of Seoul, Korea have the word hi as its city logo? It's a great word. 맞습니다. 자, hi라는 단어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만 더 붙여보시는 거예요. Yeah. How are you doing? Okay. 예, how are you doing today? There you go.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늘려가 보시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 다음에 어, 겁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 시고요. 그걸 한번 해봤을 때 아주 뿌듯한 느낌을 잡으시면 우리 김태균 가족 딱 예,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There you go. Just like you stretch your body, you need to stretch your English. 어, 그러네요. 기지개를 펴듯 예, 영어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남겨주신 김태균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요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자, 아니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 Good Morning Pops 치시고요. Visit our official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y. Sure. 자, 그러면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Wow, someone's knocking at the door.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studio.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Today's key expression, 궁금하신 분들,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잘 들어보세요. Let's go!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내가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나.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혹시 놓친 표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JJ쌤들이 쉽고 재밌게 알려주실 거예요. 채널 고정! Phil and Dunk, Jaemin. Thank you so much.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really soon. Screen English. Welcome to the GMP Movie Theater. Our movie for this month is Ant-Man. 네, 2월의 영화 개미만큼 작지만 그 어떤 히어로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new hero죠. 바로 개미인간 mm-hmm. Ant-Man. You know, if you had a special kind of powerful magical suit mm-hmm. that would allow you to change your body size, I wonder, would it have an effect on your brain? You know, if your body suddenly becomes very small, uh-huh. maybe your IQ also will drop. 그럴 수도 있고요. 재밌는 생각이네요. Yeah. 그러니까요. I don't know. What did you say? You might not be able to change back into large size again because you wouldn't understand how. I don't know who you are. Very interesting. 자, 여기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Well, our movie episode today is on pages 174, 175. 네, 175페이지. What's happening there? That's a transformation, I believe. 아하, 이게 마치 무슨 뭐 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I mean, going through, you know, outer space. I suppose if you were going through some sort of physical change like this, even your vision would get blurred, get dizzy or something. 맞습니다. Maybe upset stomach, something.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슉슉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 부분은 편하게 feel free to look at the left side page. Okay. Ant-Man으로 변신한 스캇이 옐로우 재킷을 입은 데런과 대적해서 승리를 합니다. 데런과의 대결 과정에서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가 정말로 구사일생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죠. 이를 알게 된 헹크 박사가 양자 영역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합니다. 왜? 거기에 바로 자기의 와이프가 그렇죠. 오래전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영어로 도전해봅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You don't remember anything. Hank, I don't.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You made it. You went in. You got out. 네, 비교적 천천히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그죠? Mm-hmm. What did you catch? Well, something about remember. 그렇죠. 네, do you remember? Mm-hmm. 네, what else? Remember something. In fact, in this dialogue, we heard both anything and something. 맞습니다. 그래서 anything도 나왔고, something도 들렸고, 저는 human. 오. 뭐, experience. 아하. 아, 그러니까 그 어떤 거든 무엇이든 인간, 그 다음에 경험도 들렸습니다. Mm-hmm. 자, 이런 단어들이 왜 들렸을까요?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우리말로 제가 voice acting을 해드릴게요. 헹크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 스카시, 헹크.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헹크가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 단지 인간의 머리가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자네는 해냈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느낌을 살려보세요. Understanding the science. 네.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You don't remember anything. Hank, I don't.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You made it, but you went in, you got out. 네, 자, 기억나세요? 다 해드릴 텐데 포인트는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거는 정말로 난다. 그러면 I do remember고요. Yes. 그러니까 반대로 안 난다는 얘기니까. Don't. 네. You don't remember?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You don't remember anything? 강조인 거죠. 그 어떤 하나라도란 느낌이 anything인 거죠. Yeah, if I were asking a simple question, I might say, do you remember something? But this is like, huh? What? Really? You don't remember anything? 예, 뭐라도 기억나나? Do you remember something?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거라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You don't remember anything? 행크, 기억이 안 나요. Hank, I don't. 그렇죠. I don't remember anything의 줄임말이고요. I don't. 예, 그랬더니 행크가 뭔가 있을 텐데 말이야. There must be. 네,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고요. 뭔가 다른 게 말이지, else. Something else. 네, 붙여보면.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아니, 인간의 이 머리가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 생각에 I believe의 같은 표현이 뭐예요? I suppose.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라 하나요? The human mind. 아니,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단지. Just? 네, 뭐뭐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Can't comprehend. 네, can comprehend인데 물론 can understand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The experience. 자, put them together.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하지만. But. 자네는 해냈네. You made it.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Make it 하면은 무엇을 만들다는 뜻도 있지만 해내다, 성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That's right. You made it. 너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You went in and you got out. 맞습니다. 이거 발음을 got out이라고 하지 마시고 got out. Yeah, and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here between these two expressions. You came out, you got out. 맞습니다. You came out simply means you exited. You left there. You got out means you successfully escaped someplace. 네. 동작이 그냥 나온 거는 come out, 그래서 came out인데 여기서 느낌은 아, 힘든데 어떻게든 이렇게 나왔다는 느낌이 get out인 거죠. Got out인 거죠. 그죠? Yes. You went in and you got out. 네. 이번에 다시 한번 your practice time. That means close your book first, please. 가겠습니다. 자, 힌트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자, anything 이용해 보세요. You don't remember anything? 기억이 안 나요. Don't 이용해 볼까요? Hank, I don't. 네, 그랬더니 뭔가 분명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뭐뭐함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must b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네, 그랬더니 이게 말이야. Well. 네, well 하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가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거라고 라고 해서요. comprehend하고 mind 이용해 보세요.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하지만 자네는 해냈다네. make 이용해 볼까요? But you made it. 네, 해낸 거니까 made가 된 거죠. made it 됐고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get out 이용해 보세요. You went in and you got out. 맞습니다. in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out이 나오는 거니까. 자, 발음은 got out. You went in and you got out. 자네가 got out. 자, 그래서 got out까지요. 정말 got out으로 들리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니다. 정리하면서요.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You don't remember anything. Hank, I don't.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You made it, but you went in, you got out. 오늘의 key expression.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먼저 세 번 확인.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는 잘 들리지도 않죠. 왜? 정해진 표현이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네, 구어체에서는 there's gotta be. 뭐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쓰이죠, 그죠? Sure. 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거니까 something else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오케이,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You know what we are going to do, right? We're gonna shout it out loud, get your confidence back, and boost up your energy. Here we go. 네,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Your turn! Okay, everybody, there must be something out there. Okay, so one more time. Where is our mister?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What did you say, mister? Oh, come on.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Sure. All right, we need to find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세 번 더 확인.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Oh, brother.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뭔가 다른 게 있음에 틀림없다. Must be. Yeah,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뭔가 더 있다는 얘기죠. More. Yeah. There must be more. 네, 간단하잖아요. Something 했으니까 there must be more. There must be more. 그러면 아까 해드렸던 has got to be. That's right. Instead of must be, you may say has got to be. There has got to be more than that. 네, 그거보다 더 있다는 얘기니까 more than that. 그래서 빨리 하면 there, 그 다음에 뒤에 바로 has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낌이 뭐예요? 그렇죠? Has gotta be. Yeah, there's gotta be. More than that. 맞습니다. There's gotta be 처음 들려요. There's gotta be. Yes, there's gotta be more than tha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체 대화 내용 마무리합니다. Here we go. You don't remember anything. Hank, I don't.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Well, I suppose the human mind just can't comprehend the experience. You made it. You went in, you got out. You went in, you got out. Wow.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금요일 이어질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Mm. 자, 여기서 멋진 듀엣곡 들어볼까요? Oh, a classic, right? This is Gladys Knight and the Pips with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 책과 어리어 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음식권도 드립니다. 팝스 잉글리쉬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팝스 잉글리쉬. 자,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Bruno Mars의 Just the Way You Are. Yes, now you might say, who is this Bruno Mars guy? He's an American pop star and music producer. This song, Just the Way You Are, was released back in the year 2010. 네, 2010년에 발표된 싱글곡이죠. 자, 그 곡, 오늘 가사 부분,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On what page? GMPers, you may join us right now. Look at the lyrics on page 176. 네, 176페이지에는 가사가, 177페이지에는 예, Bruno Mars의 사진에 와 있네요. That's right. 네, 아주 귀여워요. Nice hat. 저렇게 모자를 잘 쓰던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네, 아, 노래 진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Very nice. 자, 가사를 아시면 가수의 마음이 확확 와닿는다고 말씀드렸죠. Well, here we go again, page 176. When I see your face. 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때. When I see your face, wow, there i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네, 하나도 없어요. There is not a thing이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뭔데요? That I would change.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would는 텐데 뜻이니까 내가 바꿀 만한 게 당신한테 얼굴 보면은 아무데도 없어요. You know, I've heard this line a million times already and I can't decide if it's a compliment or an insult. And the reason why is if I look at someone's face and say, okay, keep it like that. It sounds like a compliment, but then they might say, well, who are you? 에, 그러니까요. You can't control my face anyway. 네, 그러니까요. 얼굴 보면서, 어, 그래? 유지해? 이러면 느낌이 약간 묘하잖아요. I guess he means it as a compliment, meaning everything about your face is perfect. 맞습니다.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그래서 그 다음에 혼동될까봐, 그렇죠? 바로 뒤에 설명을 붙여줍니다. Because. Why? Well, because You're amazing. 당신 완전 정말 멋져요.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있는 그대로 just the way you are. 당신의 있는 그대로가 제일 멋져요. 그죠? Yeah. 꼭 남이 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내 갖고 있는 your own face. Love your own face and your character. There you go. 네, 그러면 진짜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Can't change it much anyway, can you?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더 바꿀 거예요? Grow a beard. 저는 수염도 잘 안 자라요. It would take me maybe 10 years to grow beard like yours. Oh my goodness. 예,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거 바로 예,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전에 key expression. There i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네, 예, 내가 바꿀 만한 게 당신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When I'm Bruno Mars는요, 솔로 음반을 발표하기 전에 다른 가수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었죠. Yeah, you know the entertainer Bob, B.O.B., right? 네. Well, Bruno Mars became well-known because he joined Bob's, B.O.B.'s tune Nothing On You. He was a vocalist in the background for that song. 맞습니다. Nothing On You, babe. 이거 우리 옛날에 다뤘었잖아요. Yes, yes, yes. 자, 그 곡이 영국의 싱글 차트와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 덕분에 브루노 마스의 이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죠. Yes, and then he made his solo debut with his EP album. The name of that was It's Better If You Don't Understand. 네.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sometimes 그죠? Ignorance is a blessing. Yeah, maybe so. 아니요. 어쨌든요. 에, 그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규 데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가사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존슨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Be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네, 좋습니다. 자, 요거 네 줄이니까 두 줄 두 줄. Okay, let's sing together.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여러분. When I see your Don't go changing. Another good song. Yeah, just the way you are.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one more tim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내가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Of course, this is Bruno Mars with Just the Way You Are. 자칭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산이 좋아 정말 좋다 혼자 와도 하나도 외롭지 않아 No, hello, 근수 오, 안녕하세요, 산신령님 반가워요 Oh, you are supposed to be here with your sister. Why are you alone? 안 그래도 제 동생 근자랑 꼭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요. 어, 근데 걔가 갑자기 못 간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왔어요. Oh, why? 어, 갑자기 어질어질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다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 등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Oh, well, she could be really sick. 오, 산신령님, she can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걔는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난다고요. 어? How? 오,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표정도 굳어서 안면 근육 마비. 말을 막 더듬고 눈도 갑자기 평소에 10배 정도는 빠르게 깜빡거리거든요. Oh, that's very obvious. 오, 네. 제가 뭐를 해야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오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저 혼자 와야죠. 언젠가는 제 동생 근자, 그 남동생 근대 데리고 와서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 집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또? 근숙, 근자, 근대, 막내 동생 근철. 네, 근데, 근데요, 여러분, 근대 말린 게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근대 말린 게 맛있다니까,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떡국 같은 데 넣어서 끓이시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알았습니다. 그만할게요. I'm hungry now. 오늘의 대표 문장.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나! 라고 해서요. 자, 그녀는. She. 예, 네, 못 말 수 없다. Can't. 그 다음에 유지하다가 뭐예요? Keep. 어, 근데 똑바른 평소의 얼굴을 뭐라 할까요? Oh, interesting. A straight face. 아, 그러니까 똑바른 표정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 티가 난다는 얘기고요. Yeah, again, the word straight, S-T-R-A-I-G-H-T, refers to no emotion, no signs of feeling at all. 맞습니다. 전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할 때는요? When? 네, 그녀가. She 거짓말을 하다. Lies.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자, let's put them together.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난다니까.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네, 요거 연습할 텐데 can keep a straight face. 그죠? 요거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cannot 빼도 되고요. 아, 8번 on what page? Well, our practice sentences are on page 178. Pattern practice. Step 1. 혼자 해보세요. 이러면 사실 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we are here to help you with those. Here we go. Number 1. 자, 영어 부분은 가리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나.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니까 when she lies.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두 번째, 나는 농담할 때 무표정한 얼굴을 지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when I joke. I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I joke. 네, 세 번째는요. 그녀는 행복하면 진지한 얼굴로 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뜻의 doesn't고요. If she's happy. She doesn't keep a straight face if she's happy. 네,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 you can see her emotions.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Yeah, she doesn't keep a straight face if she's happy. 네. 네 번째는요. 카드에서 이기려면 무표정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to win at cards. Oh, yes. You have to keep a straight face to win at cards. So-called poker face. That's right. If you don't have a straight face, everyone knows if you're doing well or not. You have to keep a straight face to win at cards.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패를, good hand, 좋은 패를 들었는지 안 좋은 패를 들었는지 딱 얼굴 표정에서 어? 뭐가 나오네? 이러면 다 잃잖아요. 그렇죠? 자,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카드, 이게 내기 같은 거 도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for fun. Mm-hmm. Yeah, you can do this. You can play the, what is that? The cards, right? All kinds of card games. Yeah. So, 그래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기가 힘드네 라고 했어요. All the time. Oh, yeah.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여섯 번째는요. 무표정한 얼굴로 있으면 정말 못돼 보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못돼 보이는 경우 웃지 않으면서 you look mean. Yes. If you keep a straight face, you look mean. 네, mean은 형용사로요. 못된, 야비한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If you keep a straight face, you look mean. 네, 그 누구도 그의 주위에서는 진지하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around him에서 그 사람이 되게 재밌거나 아주 유쾌한 사람인 거죠. Oh, nobody can keep a straight face around him. 맞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네, 우섭이 형. 아,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 주위에 있으면은 we can keep a straight face around him. Nobody can keep a straight face around him. Like John Valentino.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 내가 화난 거라는 거 알아? 라고 했어요. I can tell.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You're upset. Oh, yes.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네, upset는 화난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keep a straight face. Okay, one more time. Keep a straight face. All right, the first one, give it a go. 거짓말을 할 때. Oh, here we go all together. Huh? Mm-hmm.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One more time.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Next one, number five, all the time like that.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Next one, number eight, I can tell you're upset now.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two, two. Now you're given three photos. Please join us on page 179. The first photo shows a little princess with a big smile. Woo! 정말 귀여워요. So cute. Mm-hmm. 자,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나. 영어로 도전.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You know her well.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You know her well. 정답은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딩동댕. 그래서 에, 그런 얼굴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can't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Yeah,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네, 그랬더니 아유, 내가 그녀를 잘 알잖아. Oh, you know her well. 네, you know her well. 이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다 그렇게 you can tell whether sure. she is lying or not. Yeah, you know her well. 그다음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see a little another princess. She's smiling behind her hands. Yeah, probably that princess is growing older. 첫 번째 사진은 어리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기가 힘드네. 영어로 도전.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Let your emotions show.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Let your emotions show. 네, 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기가 힘드네. 정답은? Yeah.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딩동댕. 자, it's hard가 힌트였고요. 뒷부분이 바로 예, 정답인데. It's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ll the time. 네, 늘 뭐 진지한 표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보여야 그게 인간이죠. Yeah, come on. Let your emotions show. 네, let your emotions show. 너의 감정이 show,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 해야 yeah. 되잖아요. Go on, let your emotions show. 아니면 그냥 show your emotions.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의 감정을 보여주라니까. Yes. 네, then it shows. Absolutely. 그러면, 네, 그러면 티가 나. 티가 나도 it shows예요. 그러니까 show 하나 갖고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Mm-hmm. 예,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We are, you know, all human beings are creatures of emotions. Yeah, so don't be afraid. Come on, let your emotions show. Yeah, you can't hide them. 자, 마지막으로요. We are left with the last photo.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Oh, I see two grown princesses. And they look ready to fight. 맞습니다. Look at her hands. Uh-oh. Oh, 마치 looks like, you know, rakes. Oh, my. Maybe she was washing dishes. I don't know. Oh, maybe she's becoming, turning into a Wolverine. Watch out. 그러니까요.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 내가 화난 거라는 거 나 알아. 자, 요거 영어로 도전.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I can't help it.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I can't help it. 네,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 내가 화난 거라는 거 알아. 자, 정답은?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딩동댕 해서 뭐 할 때가 when이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요.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네, 뒷부분이 바로 내가 구분할 수 있어라는 뜻의 tell도 주의하세요. 이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I can tell 이란 얘기는 구분할 수 있어라는 얘기죠. I can distinguish 이란 얘기죠. You're upset. I know you're upset. Right. When you have that kind of face, I know you're upset. Yes, when you keep a straight face, I can tell you're upset. 그랬더니 아, 이거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 어쩔 수가 없네. Sorry. I can't help it. 예, 이것도 help가 돕다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는 뜻으로 정해진 편입니다.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세 가지 중요 표현들 we're gonna take a moment to listen to John recap what you have learned today. You know, around the world, everyone knows the beautiful face of the big star Jessica Malba. Uh-huh. But there's a big secret here. Many, many years ago, she looked very different. Uh-huh. Yes, in fact,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changes on her face. She came to me and said, John, can you help me redesign my face? Oh. I said, well, okay, let's see. Let's change your nose a little bit, change your eyes a little bit, change your lips a little bit. And she said, oh,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Uh-huh. I said, no.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now. You look so wonderful. And the thing about it is, right now, when she lies, mm-hmm. you know. Oh, yeah.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I know the truth.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Hey! 돌발 팝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네,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It's a word that means about someone's character who's very unfriendly. 아, 자, unfriendly. 이거 정답 뭘까요?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아시는 분들은 sure. 네, 바로 보내주세요. 자, 당첨된 분들에게는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죠.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Here's a tune from Maureen McGovern, Morning After.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자, 먼저 Screen English 기억나세요?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뭔가 확신하면서 추측을 할 때, 추측이 거의 90% 이상일 때, there's gotta be, there's, 그쵸? must be, there must be. Yeah,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자, 마이클 더글라스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네, must be something else. Yes, indeed. 네.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내가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그렇죠? On your face란 얘기입니다. 내가 when I look at your face. Yes,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내가 I would change. 바꾸고 싶은 부분이 there's not a thing. 한 개도 없어요. Who said that? Oh, the entertainer Bruno Mars. When I see Mr. Talented Bruno Mars. Thank you, Bruno. Where is he now? He's sleeping. No, he's in Mars. He's on Mars.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자,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 꼭 표정에서 티가 나. 이거 뭐라 할까요? Yeah,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keep a straight face 하면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can't. Yeah, don't keep a straight face. It'll get hard and crack. It's not good, yeah.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야,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표정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금 갈지도 몰라. Practice your emotions. 자, one last time. She can't keep a straight face when she lies. 자, 2월 25일 목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That means we're gonna send you out the door with this song. Yeah, here come Men at Work with Down Under. 아, 재밌는 노래네요, 그죠? 빰빠라밤빰빰. 이러면서, 그죠? 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 요 사람들, 바로 여러분, 저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백혜 씨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나리 근철 쌤, have a great day!